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안아온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운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조합 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 높이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주체의 핵강국 로켓 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워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천만 심장의 찬가가 뜻깊은 승리의 7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소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백두산 대국의 모진막강한 국력과 필승불패성을 온누리에 떨치며 자력자강의 말리마 대진군을 타우쳐 나가는 승리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운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애국 헌신으로 주체 조선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 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여성 예술인들이 향기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국방과학 부문의 책임 일꾼들과 공로 있는 과학자들이 관람석에 나왔습니다.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예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국방과학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모란봉악단, 정봉악단, 공운국가합창단, 왕재산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장작 장조 기풍으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특대 사변을 다계단으로 이룩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종운 시대의 찬가 사회주의 전진가들을 새롭고 특세 있게 형상하여 뜻깊은 기념 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서곡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남성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의 기악과 노래 빛나는 조국, 관인악과 남성 합창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 여성 중창 사회주의 전진가, 경음악 공화국 로켓투병 행진곡, 남성 독창과 합창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여성 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타프춤 승리의 축배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핵무력 건설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어 우리 공화국을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몸소 전략 탄도로켓의 총 설계가 제1선 전투원이 되시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아슬아슬한 시험 발사 현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형의 로켓 개발의 험로 역경을 한치 한치 열어나가신 위대한 선군 용장의 불면불위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았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을 진두지휘하시며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영상이 무대 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습니다. 위대한 최고 령도자의 믿음과 정을 온영의 핏줄기로 생명선으로 뼛속 깊이 새기고 시련의 천만 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당중앙의 고상과 의대를 결사 관철한 국방과학 전사들의 위훈을 담은 여성독창 조국과 나, 경음악 단숨의 여성중창 화성포의 노래 등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의 구람없는 공격정신과 말리마 시대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고 사회주의 조선의 불가항력적 위력을 심있게 구강하는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국방과학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터쳐올린 승전포송에 화답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영웅 신화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과시한 가무 우리를 부러워하라, 보란 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세의 천출 위인을 높이 모시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위대한 당 주체 조선의 무궁창창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전국 김정은 장군께 영광을로 끝났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격동적인 우리 시기의 관현악과 경음악, 합창과 다양한 성악 종목들 모형의 배합으로 기적의 말리마 타고 세계를 앞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 강영한 인민의 불굴의 기계를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르러 터쳐올리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백두산 대국의 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자력자강의 말리마 대고조 진군에 총매진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조선의 자주적 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상을 심있게 과시했습니다.